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역사적인 러시아 연방 방문 15돌세 즈음에서 그의 사족 현판이 러시아의 끼로브 공장과 산크트페테르부르크시에 있는 비스카리오브 묘지 박물관에 모셔졌습니다. 사족 현판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2001년 8월 7일 끼로브 공장을 다녀가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2001년 8월 7일 비스카리오브 묘지를 다녀가셨다라는 글이 조문과 로문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현판 제막식들이 11일과 12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제막식들에는 러시아의 각계 인사들 그리고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와 현지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나라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